오늘은 20세기 최고의 사진작가로 불리는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의 명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알베르 까뮈의 그 유명한 담배 물고 있는 사진이 바로 이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의 작품이죠.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. 평생 삶의 결정적인 순간을 찍으려 발버둥 쳤지만 세월이 지나 돌아보니 삶의 모든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이었다. 바로 지금입니다. 지금이 내 생애 최고의 결정적인 순간입니다. 다음에 더 좋은 명언 가지고 오겠습니다.